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특수작전 노름이 전례가 없이 엄중하게 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대변인이 최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전쟁 도발 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런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제중조선인 청년연합회 위원장은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미 대결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